안녕하세요.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입니다. 그래, 결심했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줄 이야기예요. 김경희 선생님께서 글을 쓰셨고 김유진 선생님께서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이 책에는 절제를 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4명의 친구들이 나옵니다. 틈만 나면 게임을 하는 아이, 아무한테나 쉽게 화를 내고 화나는 일이 있을 때는 절대 참지 않는 아이, 갖고 싶은 물건은 꼭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아이, 맛있는 것을 보면 절대로 참지 않는 아이들이죠. 이 친구들이 어떻게 절제를 해나가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그리고 우리 안에 절제를 해야 하는 부분은 어디인지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두 번째 이야기, 쌈딱과 촌뜨기. 화를 내지 않고 참을 줄 아는 힘, 절제. 아! 엄마! 아침부터 예림이가 소리를 지르며 부엌으로 뛰어들었어요. 너 이리 안 와? 나는 소리를 꽥꽥 지르며 예림이를 쫓아갔지요. 엄마, 언니가 마구 때리려고 해. 언니 좀 말려줘. 예림이는 이렇게 말하며 엄마 뒤로 몸을 숨겼어요. 아침부터 또 왜 그러니? 예림이가 내 머리띠를 망가뜨렸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동생을 때리면 쓰니?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보는 책에 낙서도 했단 말이에요. 언니 책에 낙서했니? 엄마가 예림이에게 물었어요. 내가 안 그랬어. 언니를 만날 내가 그랬다지. 예림이가 툴툴거리며 말했어요. 예림이가 그런 게 아니라잖아. 그럼 내가 그랬단 말이야? 이 거짓말쟁이! 가만 안 둬! 화가 난 나는 예림이를 확 밀어버렸어요. 그 바람에 예림이가 바닥으로 넘어졌지요. 아! 예림이는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동생을 밀치면 어떻게 하니? 언니가 되어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그렇게 괴롭히면 되니? 엄마가 눈을 흘기며 나를 노려보았어요.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학교에 가는데 예림이가 졸졸졸 따라 나왔어요. 나 따라오지 마. 나 언니 따라가는 거 아니야. 우리 학교 가는 중이지. 예림이가 대꾸했어요. 예림이는 올해 1학년에 입학했어요. 당연히 나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지요. 그런데 나는 예림이랑 같이 학교에 다니는 게 싫어요. 예림이는 고자질쟁이거든요. 친구들과 있었던 일을 엄마에게 곧잘 일러바치기도 하고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내 친구들한테 떠벌리기도 하지요. 예솔아, 그러지 말고 교문 앞까지만 예림이랑 같이 가. 싫어요. 예림이는 내 비밀을 자꾸 친구들한테 말한단 말이에요. 나는 목청을 높여 말했어요. 내가 언제 언니 비밀을 말했다고 그러는 거야? 어제도 주한이한테 내 얘기 했잖아. 엉덩이에 점 있다고. 그 말이 어때서? 점은 다 있는 건데. 예림이가 어깨를 들썩거리며 순진한 표정을 지었어요. 남자애한테 그런 얘기를 왜 해? 창피하게. 언니 혹시 주한이 오빠 좋아해? 예림이의 말에 나는 뜨끔했어요. 뭐? 이게? 나는 화가 치밀었어요. 그래서 예림이를 꼬집어줬죠. 결국 그것 때문에 엄마한테 또 야단을 맞았어요. 나의 하루는 화를 내는 걸로 시작해서 화를 내는 걸로 끝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1교시 수업이 시작되자마자 선생님이 여자아이를 데리고 오셨어요. 4월이라 우리 학교에는 전학생이 많았지요. 오늘 전학 온 아이는 시골에서 온 까무잡잡한 여자아이였어요. 나는 최소라야.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 소라의 이름을 들은 아이들이 웅성거렸어요. 어, 이름도 시골스러워. 흥, 얼굴도 시골스러워. 아이들은 금세 소라의 별명을 지어버렸어요. 촌뜨기가 바로 소라의 별명이에요. 야, 촌뜨기! 아이들이 소라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소라는 빙글빙글 웃기만 하는 거 있죠? 쟤도 괴물인가? 나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촌뜨기라고 놀리는데 화를 내기는커녕 웃기만 하니 그럴 수밖에요. 체육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은 줄넘기 급수시험을 받는 날이에요. 줄넘기 개수에 따라 10급, 9급, 8급 이렇게 급수를 주었어요. 아직 우리 반 아이들은 8급이 많아요. 나도 8급이었어요. 우와! 그런데 아이들이 그동안 연습을 많이 했나 봐요. 단숨에 7급과 6급을 따는 거 있죠? 내 차례가 되었어요. 줄넘기를 하는데 우리 반 주환이가 자꾸 뒤에서 뭐라고 했어요.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거야? 자꾸 신경이 쓰였어요. 50개가 넘어가자 아이들이 다 함께 숫자를 세어주었어요. 55, 56, 57. 이제 몇 개만 더 하면 나도 6급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체육복 바지가 자꾸 내려가는 거 있죠? 주한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예솔아, 급수도 좋지만 엉덩이에 점 보일라. 그때였어요. 예솔이 엉덩이에 점 있대? 헐. 우리 반 장난꾸러기 민우가 주한이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것도 큰 소리로 말이죠. 주한이가 뭐라고 하자 민우가 큰 소리로 웃어댔어요. 우와, 진짜 수박씨만한 점도 있어? 민우의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줄넘기 줄을 밟고 말았어요. 한 개만 더 하면 6급인데 실수 때문에 한 달을 기다려야 했지요. 나는 체육시간 내내 민우를 노려보았어요. 얄미운 민우는 쉴 새 없이 친구들과 떠들어대고 있었어요. 소라가 줄넘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뒤에서 촌뜨기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놀려대더라고요. 그런데 소라는 참 이상한 아이인 것 같아요. 민우가 놀리든 말든 줄넘기를 계속하는 거 있죠? 그렇게 단숨에 100개를 넘기더니 이제는 이중뛰기까지 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 반에는 이중뛰기를 하는 아이는 없거든요. 우와! 촌뜨기가 제법인데? 시골에서 줄넘기만 했나 봐? 민우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소라는 그런 민우를 슬쩍 보면서 웃어주기까지 했어요. 민우는 멋쩍었는지 입을 꾹 다물어 버리더라고요. 세면대에서 씻고 있는데 민우가 다가왔어요. 민우는 대뜸 나한테 진짜 수박씨만한 점이 있냐고 묻지 뭐예요? 반 아이들의 시선이 모두 나한테 쏠렸어요. 그런 거 없어! 에이, 있다며! 그것도 엉덩이에 있다던데? 그런데 진짜 수박씨만큼 커? 너 왜 자꾸 날 망신 주는 거야? 내가 언제 망신을 줬다고 그래? 지금도 망신 주고 있잖아! 그게 왜 망신이야? 궁금해서 물어본 걸 가지고. 진짜 수박씨만! 진짜 수박씨만 하냐니까! 뭐야? 이게? 나는 너무 화가 나서 민우에게 달려들어 한 대 쳤어요. 반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여자아이에게 한 대 맞은 민우는 어쩔 줄 몰라 했지요. 어휴, 여자아이를 때릴 수도 없고 이 못된 쌈딱 같은 이라고. 민우는 분해 죽겠다는 듯이 나를 한번 째려보고는 교실로 휙 들어가 버렸어요. 놀란 것은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우를 때리고 싶은 마음은 털끝만큼도 없었거든요. 아, 이게 아니었는데. 나는 내 주먹을 쳐다보고 고개를 푹 숙였어요. 친구들이 손가락질하며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해요. 나는 속상했어요. 그래서 수도가에 앉아 펑펑 울어버렸지요. 그런데 더 속상한 것은 내가 그렇게 우는데도 누구 하나 날 위로하는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화를 잘 내기 때문에 친구들이 쉽게 말을 걸지 못한다는 걸 잘 알아요. 하지만 속상했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내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소라였어요. 너 이거 가져. 소라가 클로버 잎을 내밀었어요. 이걸 왜? 세잎클로버 꽃말이 행복이래. 이걸 가지고 있으면 행복해질 거야. 소라가 세잎클로버를 내 손에 쥐어주었어요. 배고파.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소라가 내 손을 잡아 끌었어요. 점심을 먹으면서 나는 소라 얼굴을 흘깃흘깃 쳐다보았어요. 소라는 친구들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환하게 웃어주었어요. 친구들이 이름 대신 촌뜨기라고 불러도 화를 내기는커녕 웃어주더라고요. 그 뒤로 나와 소라는 친구가 되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수업이 끝난 뒤 학교에서 나오는 길이었지요. 운동장을 막 빠져나오는데 꼬마 하나가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재빨리 우리 앞을 휙 지나가는 거예요. 나는 재빨리 피했지만 소라는 꼬마와 부딪히고 말았어요. 미안해 누나. 야, 조심했어야지. 이런 데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면 어떡해. 내가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자 소라가 내 팔을 잡았어요. 괜찮아. 아, 그럴 수도 있지 뭐. 꼬마, 넌 안 다쳤니? 소라는 오히려 꼬마가 다쳤는지 걱정을 해주었어요. 꼬마가 황급히 자리를 떠난 뒤 나는 소라에게 물었어요. 넌 화낼 줄 모르니? 화낼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왜 화를 안 내니? 아이들이 촌뜨기라고 놀려도 모르는 사람이 네 발을 밟아도 아무렇지도 않아?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겠어? 나도 사람인데. 그런데 왜 화를 내지 않는 거야? 화가 나지만 참는 거야. 난 화가 나면 참을 수가 없던데. 화나는 일이 있으면 숫자를 세봐. 마음속으로 천천히 숫자를 세다 보면 마음이 가라앉혀지거든. 화나는 일도 시간이 지나면 별일이 아닌 게 많잖아. 소라 이야기를 들으며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사실은 나도 순간적으로 화를 버럭 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후회를 한 적도 많았거든요. 소라와 헤어진 나는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에는 화난 모습의 내가 들어있었지요. 화를 낼 때 내 모습이 이런 거구나. 나는 환하게 웃어 보였어요. 그러자 거울 속에 내가 환하게 웃어주었어요. 나는 환하게 웃는 내 모습이 이렇게 예쁜 줄 처음 알았어요. 요즘 나는 화나는 일이 있어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꾹 참아요. 친구들이 가끔 듣기 싫은 별명을 부를 때도 꾹 참고 동생이 떼를 쓸 때도 한 번 더 참지요. 그래서일까요? 친구들은 이제 더 이상 나를 쌈딱이라고 부르지 않는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머리띠와 저금통, 욕심을 이기는 힘, 절제.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나와 은지는 지영이의 생일 선물을 고르기 위해 선물 가게에 가게 되었지요. 이거 오늘 수아가 하고 온 머리띠 맞지? 은지가 보석이 촘촘하게 박힌 머리띠를 만지며 말했어요. 수아는 여자아이들 사이에서 유행을 몰고 다니는 아이로 유명해요. 별것 아닌 것 같은 악세사리도 수아가 하면 여자아이들 사이에서 금세 유행이 되거든요. 오늘 아침만 해도 수아 자리에는 여자애들이 껌마냥 찰싹 달라붙어 있었어요. 수아가 하고 온 분홍색 머리띠를 보기 위해서 말이지요. 이거 어디서 산 거야? 백화점에서 샀어. 너도 한번 해볼래? 수아가 지영이에게 머리띠를 건넸어요. 지영이는 함박웃음을 지으며 수아 머리띠를 제 머리에 해보았지요. 어때? 나도 예뻐? 지영이가 뽐내며 아이들을 돌아다 보았어요. 수아야, 나도 한번 해보면 안 돼? 나도 나도. 여자아이들은 서로 수아의 머리띠를 해보려고 야단이었지요. 그런데 그 인기 있는 머리띠가 동네 선물 가게에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우와, 예쁘다. 유리야, 이리 줘봐. 은지가 내게서 머리띠를 가져갔어요. 그 머리띠 너한테 진짜로 어울린다. 진짜? 짧은 머리보다 긴 머리에 하니까 훨씬 더 예쁘다. 나도 이 머리띠 진짜 마음에 들어. 나 이거 살래. 나도 살래. 나와 은지는 이렇게 말하며 가격표를 들여다보았어요. 머리띠에는 2만 원이라는 가격표가 붙어져 있었어요. 2만 원? 무슨 머리띠가 2만 원씩이나 해? 나와 은지는 한참 동안 머리띠를 만지작거리다 아쉬운 듯 선물 가게를 나왔지요. 그런데 집에 와서도 내 머릿속에는 온통 분홍색 머리띠 생각뿐이지 뭐예요? 사실 나한테는 머리띠가 10개도 넘게 있었어요. 그런데도 새 머리띠를 보니까 막 사고 싶어진 거예요. 난 새로 나온 물건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를 못해요. 당장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 아니더라도 예쁘거나 친구들이 모두 갖고 있거나 비싸지 않으면 꼭 사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오늘은 분홍색 머리띠가 사고 싶어 죽을 것 같았어요. 눈을 감아도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자꾸만 머리띠가 생각났어요. 일주일에 5,000원씩 용돈을 받으니까 그 머리띠를 사려면 한 달을 모아야 하는데 한 달 동안 어떻게 참지? 엄마한테 한 달치 용돈 미리 달라고 해볼까? 아니야. 말해봤자 주지도 않으실걸. 그때 내 눈에 식빵 모양의 저금통이 눈에 띄었어요. 불우이웃 돕기에 쓴다며 두 달 전에 선생님께서 나눠주신 저금통이었지요. 나는 벌떡 일어나 저금통을 만져보았어요. 저금통은 제법 묵직했어요. 이걸 털어서 머리띠를 사면 안 될까?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떨렸지만 나는 다짜고짜 저금통을 묵 찢었어요. 너덜너덜해진 저금통 사이로 반짝거리는 동전들이 보였어요. 세상에나, 저금통에는 19,000원이나 되는 돈이 들어있었어요. 우와, 1,000원만 보태면 머리띠 사도 되겠다. 나는 당장 저금통을 들고 선물 가게로 갔어요. 그러고는 머리띠를 샀지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어요. 다녀오겠습니다. 나는 인사를 하고 나가려다 말고 현관에 놓인 커다란 거울을 들여다보았어요. 거울 속에는 분홍색 머리띠를 한 예쁘장한 여자아이가 들어있었어요. 순간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것 같은 착각이 들었어요. 이 정도면 애들이 예쁘다고 난리겠지? 나는 거울을 들여다보며 만족한 듯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행복감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교실에 도착해보니 오늘도 여자아이들이 수화자리에 몰려있더라고요. 이번에는 휴대폰에 거는 커다란 고민형 때문이었지요. 아이들은 내 머리띠에는 관심조차 주지 않았어요. 머리띠도 많은데 괜히 샀어. 나는 이렇게 중얼거렸지요. 수업이 시작되었어요. 오늘은 절제왕을 뽑는 날이에요. 두 달 전 선생님은 반 아이들에게 식빵 모양의 작은 저금통을 하나씩 나눠주었어요. 불우이웃 돕기에 쓴다며 금액에 상관없이 쓰고 남은 돈을 모아오라고 하셨지요. 저금통에 돈을 모으려면 절약해야 돈을 모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저금통을 가져온 친구들의 이름을 절제왕이라는 칭찬나무에 올리기로 했어요. 자, 그럼 저금통을 여기에 내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아이들이 하나 둘 저금통을 내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 이유를 물으셨어요. 저는 용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았어요. 저는 아침마다 아빠 구두를 닦아드리고 받은 용돈을 모았어요. 저는 일주일마다 쓰고 남은 용돈을 모았어요. 저는 재활용 장터에 안 쓰는 물건을 가져다 판 뒤 그 돈을 모았어요. 아이들은 저마다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다고 했어요. 돈을 모으느라 그동안 고생했어요.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이번에 저금통을 가져오지 않은 친구들도 다음번에는 꼭 가져오길 바랍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끝나고 친구들의 이름이 하나 둘 칭찬나무에 걸렸어요. 그런데 나만 빼놓고 우리 반 아이들 모두의 이름이 붙어졌지 뭐예요? 나는 창피해서 책상 속에라도 숨고 싶었지요. 에이, 머리띠만 사지 않았어도. 나는 후회를 했지만 모두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수업이 끝난 뒤 은지가 내게 다가왔어요. 너 어떻게 된 거야? 칭찬나무에 이름 올리고 싶다고 두 달 동안 열심히 모았잖아. 그런데 저금통은 왜 안 가져왔어? 저기, 그게...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땅바닥만 쳐다보았어요. 유리야, 너 설마 저금통 털어서 머리띠를 산 것은 아니겠지? 은지가 실눈을 뜨며 나를 쳐다보았어요. 은지의 말에 나는 화들짝 놀랐어요. 저금통 턴 거 맞아. 내가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어요. 두 달 동안 열심히 모은 돈으로 머리띠를 사고 싶든? 그럼 어떡해. 진짜 갖고 싶었단 말이야. 사고 싶어도 참았어야지. 갖고 싶은 걸 어떻게 참아. 너도 갖고 싶어 했잖아. 물론 나도 갖고 싶었지. 하지만 난 참았어. 난 돈만 있으면 더 사고 싶더라. 그런데 넌 어떻게 참았니? 그 머리띠를 사더라도 새로운 머리띠를 보면 또 사고 싶어질 것 같았어. 그래서 욕심을 꾹 참았지. 그렇구나. 은지의 이야기를 들은 나는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저금통을 털어 머리띠를 산 것이 너무 창피스러웠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는 꼭 욕심을 이기고 절제를 하기로 결심했답니다. 그날부터 나는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눈을 꼭 감아버렸어요. 예전 같으면 학교 앞 문방구를 지날 때마다 새로운 물건이 사고 싶어서 무척 힘들었는데 한 달이 지난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되었어요. 사실 내 책상 서랍에는 쓰지도 않는 샤프와 연필, 지우개, 머리띠와 머리핀 등이 잔뜩 들어있어요. 예전에는 그 물건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뿌듯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쓰지도 않는 내 물건들을 보면 내가 한심스러워지는 거 있죠? 그 물건들이 마치 지키지 못한 내 마음 같아서 말이에요. 네 번째 이야기, 동배의 다이어트. 먹고 싶은 것을 참을 줄 아는 힘, 절제. 으악! 이게 뭐예요? 아침 식탁에서 내가 소리를 꽥 질렀어요. 식탁에는 오이와 당근, 양배추, 상추와 함께 쌈장이 놓여 있었지요. 아참, 콩자반도 있었어요. 오늘부터 우리 식구들 다이어트 할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기름진 음식은 꿈도 꾸지 마세요. 엄마가 말했어요. 다이어트 하는 건 좋은데 이게 뭐예요? 이걸 먹고 하루 종일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요? 누나가 팅팅 부은 얼굴로 말했지요. 맞아. 이거 너무했다.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 나도 툴툴거리며 맞장구를 쳤지요. 그때였어요. 둘 다 시끄러워. 내가 누구 때문에 시작한 건데? 바로 너희 오동통한 남매 때문이야. 너희 둘 다이어트 성공할 때까지 우리 집 식탁에서 고기 구경하는 일은 없을 거야. 엄마가 팔짱을 낀 채 말했어요. 그 사이 누나가 슬그머니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러자 엄마가 사정없이 누나의 등짝을 한 대 때렸어요. 너! 아침 그렇게 먹고 군것질할 생각은 아니겠지? 만약 그랬다가는 용돈 이거 뭐가 없을 줄 알아? 엄마가 누나에게 겁을 주었어요. 누나는 다시 젓가락을 들고 맨밥만 깨작거렸어요. 채소도 먹어. 채소가 얼마나 몸에 좋은지 아니? 엄마가 당근을 집어 누나와 나에게 주었어요. 내가 토끼인가? 누나는 구시렁거리며 당근을 들고는 깨작거렸지요. 나도 엄마 눈치를 보며 밥을 먹었어요. 밥을 안 먹고 투정을 부려봐야 나만 손해라는 걸 나는 너무도 잘 알거든요. 정말 너무해. 나는 엄마가 원망스러웠어요. 나의 제일 큰 즐거움을 빼앗아버렸기 때문이죠. 언제는 몸이 건강해야 한다면서 이것저것 많이 먹으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다이어트를 하라고 하네요. 정말이지 우리 엄마의 변덕은 못 말려요. 아침을 시원찮게 먹었더니 하루 종일 기운이 없는 것만 같아요. 저녁이 되어 식탁에 앉았어요. 다른 때 같으면 저녁 먹는 시간이 가장 즐거웠어요. 우리 엄마는 문화센터에서 요리를 가르쳐요. 요리를 좋아하는 엄마 덕분에 우리는 매일 맛난 음식을 먹었지요. 우리 엄마가 만든 불고기랑 탕수육, 보쌈은 얼마나 맛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저녁은 온통 채소뿐이에요. 아, 고기가 딱 하나 있긴 했어요. 닭가슴살로 만든 샐러드.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영 잠이 오지 않은 거 있죠? 난 살금살금 냉장고로 갔어요. 그러고는 냉장고 문을 열었지요. 그런데 세상에나, 냉장고 안에는 수은 채소들만 들어있는 거 있죠? 냉동실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상시에는 내가 좋아하는 달콤한 아이스크림이 가득 들어있었는데 어느새 싹 치워지고 없는 거 있죠? 다음 날부터 엄마는 아침마다 나와 누나의 체중을 물어보셨어요. 나와 누나는 아침마다 체중을 재야 했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몸무게가 조금씩 줄더라고요. 고기를 먹지 않은 지 겨우 4, 5일밖에 안 됐는데 글쎄 2kg이나 빠져 있었어요. 엄마! 2kg가 줄었어! 이제 마음껏 먹어도 되지? 내가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갑자기 먹으면 요요가 올 수 있어. 앞으로 6개월 동안은 쭉 나갈 거야. 엄마 말을 들으니 기운이 쭉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와 계시는 거 있죠? 내일이 바로 막내 이모네 아들 돌잔치라는 거예요. 누나가 슬쩍 내게 다가왔어요. 돌잔치? 뷔페에서 한대. 뷔페? 뷔페라는 말에 내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뷔페라면 고기랑 튀김이랑 빵이랑 아이스크림이랑 실컷 먹을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무엇을 먼저 먹을지 너무 고민이 되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뷔페 갈 채비를 했어요. 혹시라도 엄마가 데려가지 않을까 봐 외할아버지 곁에 딱 붙어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엄마가 눈치를 주더라고요. 하지만 내가 누군가요? 눈치 백단 김동배 아니겠어요? 난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 곁에 꼭 붙어 있었어요. 오랜만에 친척들이 모인 자리라 그런지 엄마는 바빴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안부를 챙기고 묻느라 나와 누나한테는 관심조차 주지 않았지요. 동배야, 우리 뭐부터 먹을까? 난 새우튀김. 그래, 어서 먹으러 가자. 나와 누나는 새우튀김이랑 오징어튀김을 가져다 실컷 먹었어요. 아이고, 우리 동배는 먹는 모습도 복스럽지. 외할머니가 내 엉덩이를 두드려 주셨어요. 우리 엄마가 그러시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했지요. 우리 엄마는 내가 먹는 모습을 보면 눈치를 주느라 바빠요. 심지어 내 배를 마구 꼬집은 적도 있었지요. 그만 좀 먹어. 그러다 동배가 똥배 되겠다. 이런 말을 하시면서 말이에요. 나는 친구들이 내 이름 대신 똥배라고 하는 것을 무지 싫어해요. 엄마는 내가 뚱땡이가 될까봐 걱정되어 그러셨겠지만 나는 그 말이 제일 듣기 싫어요. 난 이 세상에서 먹는 게 제일 좋아요. 맛있는 걸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런데 문제는 맛있는 걸 보면 도저히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난 새우튀김이랑 김밥, 스파게티, 피자까지 배가 터지게 먹었어요. 그러고도 아이스크림을 먹기 위해 아이스크림 냉장고로 갔지요. 뷔페에서 공짜 아이스크림 먹는 재미를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아이스크림 냉장고 안에는 여러 종류의 아이스크림이 있었어요. 뭘 먹지? 나는 잠시 행복한 고민에 빠졌어요. 흐흐, 딸기 먼저 먹어야지. 나는 딸기 아이스크림을 듬뿍 담았어요. 아이스크림이 어찌나 달콤하던지 입안에서 살살 녹더라고요. 이번에는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먹어볼까? 나는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듬뿍 담아서 단숨에 먹어버렸어요. 그렇게 아이스크림 냉장고 안에 있는 아이스크림을 모두 먹어보았지요. 배가 불렀지만 너무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먹었어요. 그런데 차츰 입안이 얼얼해지면서 배가 싸게 아파오더라고요. 나는 배를 움켜쥐고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그 뒤로도 화장실 문턱이 닳도록 왔다 갔다 했어요. 결국 나는 엄마와 함께 병원에 가야 했지요. 의사 선생님은 내가 음식 욕심 때문에 배탈이 났다고 하셨어요. 하긴 나는 음식 욕심이 좀 많아요. 맛있는 걸 보면 배가 불러도 끝까지 다 먹고 배가 고프지 않아도 습관처럼 먹어요. 책이나 텔레비전을 볼 때도 쉴 새 없이 먹고 밤에도 간식을 먹고 잘 때가 많아요. 게다가 먹을 때는 빨리 먹는 편이지요. 엄마가 약을 타러 간 사이 나는 병원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유리가 멋쟁이 아줌마랑 지나가는 게 보였지요. 유리야! 나는 반갑게 유리를 불렀어요. 그런데 유리는 나를 한번 슬쩍 보더니 슬그머니 고개를 돌려버리는 거 있죠? 멋쟁이 아줌마가 유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누구냐고 묻는 것 같았지요. 엄마, 쟤 우리 반 공포의 삼겹살이야. 공포의 삼겹살? 응, 줄넘기하면 뱃살이 마구 출렁거린다? 그래서 반 애들이 그렇게 불러. 유리와 유리 엄마의 얘기를 듣는 순간 내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런데 바보같이 눈물은 왜 나는 걸까요? 그때 엄마가 약을 타가지고 오셨어요. 엄마는 내 속도 모르고 눈을 흘기셨어요. 배 좀 아프다고 우는 거니? 그러게 누가 그렇게 식탐 부리래? 엄마, 나 이제부터 음식 욕심을 줄일래요. 정말?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엄마가 빈정거리셨어요. 진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도와주셔야 해요. 네? 내가 눈을 말똥말똥 뜨고 말하자 엄마가 고개를 갸웃거리셨어요. 그날부터 나는 음식 욕심을 줄이기로 했어요. 엄마가 그러는데 음식 욕심을 부리는 것은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나는 운동을 하기로 했어요. 그동안 나는 운동을 몹시 싫어했는데 운동을 해보니 살도 빠지고 스트레스도 사라지더라고요. 거기다 땀을 흘린 뒤 하는 샤워는 얼마나 상쾌한지 몰라요. 이제 나는 음식은 식탁에서만 먹어요. 또 배가 고프지 않으면 잘 먹지 않고 먹을 때는 천천히 먹는답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이었습니다. 저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